없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갈 수 정하리라. 이제 다시는 싫어. 아는 것도 싫었네. 이제 다시는 싫어. 아는 것도 싫었네. 나무 위에 놀던 새여 저 멀리 사라져갔네. 날아가는 새 어찌하리. 내가 싫으면 떠나가야지. 이제 다시 싫어. 적막한 밤하늘에 빛나던 달이 둥그런 달무리로 우산을 쏘니 달이 해피 꽃이던 떨맞이 꽃 떨어져 눈물 비 Yeah.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돌아서 가는 길을 낙엽만이 구르고 없네. 잊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내 눈이 떠오르는 그 모습 행여나 그 사람인 것 또다시 바라보네 바보보다 깨어보니 사연보다 이별하자 오야 어서가자 오야 이별하자 오야 어서가자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